그렇게 좋아? 아, 잘했네. 오늘 좀. 덧없는 세월에 아니입니다. 세월이 이 분위기 그대로 즐기세요. 조명 멋있죠? 네네. 이 곡은 청춘가라고 저희가 어차피 헛된 인생이다. 지나고 나면 다 아무것도 아니다.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남자와 여자의 오해가 생기고 그런 거죠.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예, 그런 의문이 드니까 덧없으니까 다 그냥 인생 무상이고 그냥 편하게 사이좋게 지내고 덧없으니까 편안하게 즐기자라는 음악이었습니다. 그리고 코드 진행도 제가 편곡을 했지만 단순한 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. 이거는 윤회 사상을 담은 거예요. 돌고 도는.